알아 세상에 참 예쁜 여자들이 많아 And how much I try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알아 넌 그저 호기심이 많아 Like butterfly 화려한 색감에 이끌리고 말아 But you gotta know 누구도 나처럼 널 사랑하지 못해 누구도 나만큼 널 이해하지 못해 Hey nobody nobody nobody gotta love you like I do I do I do I know why 아무도 내게 사랑을 알려주지 않았지 And how to love a girl 넌 모든 건 게임이라 여겼어 젊음이란 무기와 경험이란 변명 속 새로운 설렘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매다 그리고 넌 잠시 날 지웠겠지 짜릿한 전율이 널 감쌌겠지 But you gotta know 누구도 나처럼 모든 게 무너져버린 지금도 널 사랑하는데 But you gotta know